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벌써 12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찬송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11월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추수감사절이지요. 추수감사절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비하면 마치 없는 듯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또는 유럽과 같은 북반구의 11월은 그야말로 추수의 절정을 맞이하지만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속한 뉴질랜드의 11월은 추수의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만 보면 정말 뉴질랜드에서는 추수감사절을 3월이나 4월로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힘들겠지요. 그러나 추수라는 것이 꼭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단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1년 농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도 추수감사절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2월은 성탄의 감사와 함께 한 해를 감사한 일로 마무리하기에 또한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조금 지난 감이 없진 않지만 추수 찬송 한 곡을 그런 의미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헨리 알포드가 지은 시에 조지 엘비가 곡을 만든 찬송가 587장에 실린 감사하는 성도여입니다. 먼저 여성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추수 찬송의 특징은 계절에 따른 추수를 배경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 추수를 노래하며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헨리 알포드의 감사하는 성도여 이 추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후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는 것이요. 찬송을 드높여서 감사를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 있거니와 하나님은 감사의 찬양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밭에 기쁨의 씨를 심으셨고 감사의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2절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은 찬양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착실한 씨를 뿌려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마귀는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 곡식과 같이 자라나게 하나 그의 열매는 슬픔의 열매가 됩니다. 처음 잎이 나올 때는 비슷하여 모르다가 이삭이 나올 때쯤에는 구분이 되지만 주인은 그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고 하시며 그대로 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라기는 같이 자랐으나 마귀가 뿌린 씨의 결실은 불로 들어가게 되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 작시자는 착실한 알곡이 되고 순수한 알곡이 되어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추수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3절은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가 뿌린 가라지뿐만 아니라 그 마귀까지 주의 밭에서 깨끗이 없애버리신다는 것이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간직게 된다는 것으로 역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의 내용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4절은 세상의 추수에서 영감을 받아 완전히 영혼의 추수 찬송이 되었습니다. 마치 추수의 일꾼들이 풍성한 수확을 해놓고 주인이 어서 속히 오셔서 그 추수한 곡식을 가져가기를 재촉하듯 영혼의 추수꾼들이 추수의 주 되시는 주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알곡들을 주의 곳간에 간직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이 찬송은 또한 합창곡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곡된 곡들이 많은데 한 가지 특징은 매우 경쾌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추수를 맞이하는 농부들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듯하는 그런 느낌이지요. 송영규의 찬양대의 합창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도 추수의 때는 농부들에게 가장 즐겁고 신나는 때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즐거운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이 영적 추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한바탕 신나게 천국 잔치를 벌여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올간 연주가 깃들인 단아한 목소리로 감사하는 성도여 다시 한번 들으시며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곡 시상할 때